모이기를 힘쓰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020년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따뜻하고 또 진실하고 안전한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를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이라 볼 수 있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그런 큰 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비록 이 세상은 타락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영향력이 있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여전히 깨지고 상한 관계의 고통이 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구속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속에 속한 우리는 그 삶의 회복과 치유와 관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도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여전히 죄와 또 사단의 영향력,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작동하고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그 기쁨만큼이나 고통과 아픔도 공유하며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그 나라가 완성될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모든 것이 온전하고 또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참된 기쁨과 또 복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함께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되 그리스도의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여야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요 또 우리의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진실한 관계를 세워갈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사례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고 또 목회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그런 아픔과 관계 문제들을 어떤 원리를 가지고 회복하고 세워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하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시에 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고 그곳에 루디아라고 한 그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빌립보 교회에는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한 것 같습니다. 개척 멤버인 루디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라고 하는 여성도도 있었고요. 또 글레멘드라고 하는 여성도도 있었고 여러 성도들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여자 성도들의 역할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두고서 3절을 보시면 이 지도자인 바울은 두 사람 모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오디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좋은 길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여러분도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은 부형, 저희 아버님이 이제 지어주셨는데 부활부, 형통할 형자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그거죠. 부가 형통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이 형통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이 형통하기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유대인들도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좋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유오디아는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는데 좋은 길을 닦아주었던 여인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두개라는 여인의 이름도 뜻이 있습니다. 순두개는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행운.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이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순두개라는 여성도가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게는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름의 의미를 한번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적어도 이 두 여인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쓴 그러한 동역자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요. 전체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4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사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성도가요 언제부턴가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는 관계가 깨어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여인이 복음에 협력하던 성도들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서로가 협력하기보다는 경쟁자가 된 거예요. 경쟁자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데 그게 자신들에게도 유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전체에도 유익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바울이 멀리 로마 감옥에 복음 때문에 갇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의 그 소식을 듣고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두 여성도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함께 복음에 협력하던 참 빌립보 교회에는 좋은 길을 닦아주고 행운이 되었던 그런 여성도들이 왜 이런 갈등이 생기고 관계 상하고 깨어진 모습들을 나타낸 것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원인들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고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 첫 번째 원인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에서 지나치게 경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서로 이렇게 분쟁이 나고 투기하고 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비교할 때 일어나죠. 비교할 때 일어나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비교하면 비참해든지 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결코 비교해서 유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뭐 다른 얘기지만 올해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업글 인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럼 비참해지잖아요. 아니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제 나와 비교하자. 작년과 올해 우리를 비교하자.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비교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네 편, 내 편 가르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심지어 목회자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서로 분쟁하고 서로 갈라서는 마음의 상처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지도자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교인인 우리라도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이런 좋은 뜻에서 사랑으로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교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아마 바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괴로움을 더 가중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경쟁심과 다투는 마음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한 교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목회자편, 그 반대편, 이렇게 갈라져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던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때는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던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경쟁하고 지나치게 서로 갈라져 있던 것이죠.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각각 그 양편의 중심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둘 중에 누가 바울 편이고 누가 반대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지도 않고요. 안다손 치더라도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실 비교가 지나친 경쟁심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는 갈라지고 진실한 관계의 성장은 발목 잡히게 되겠죠.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오늘 4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2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우리 새번역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시라고. 여러분, 같은 마음은요, 이런 마음은 아니에요. 유오디아가 가령 내가 틀렸으니까 네 편에 설게, 자기 고집을 꺾고 순두개 편에 선다는 것, 혹은 순두개가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네가 오라, 그래서 자기 생각을 굽히고 유오디아의 뜻에 따른다는 것, 이런 식으로 한쪽 편이 되는 것을 두고서 같은 마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 정도도 사실은 잘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냥 어느 한쪽 편 마음을 들어주는 것을 가지고 같은 마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품어야 할 같은 마음이란 둘 중에 한쪽 편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 사람 다 자기의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같은 마음이라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었는데 그 찬송가, 너무나 익숙한 그 찬송가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었던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요, 내가 네 편에 줄게, 너가 내 편에 줘, 이런 면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다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희생을 내려놓는 마음, 빌립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마음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이 이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또 특히 직분자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진실한 관계를 원하지만 그런 것이 때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출발점은 무엇인가? 우리 각자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애할 때 제 자신에게 적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삼각관계를 가져야 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내하고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연애를 하고 3년을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는지 뭐 그냥 그렇다고요. 근데 그때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 마음에 품었던 것이 뭐냐면 삼각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무슨 삼각관계야? 그럼 딴 여자를 만난다는 건가?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통 남녀 사이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너 두 사람이 만나죠. 이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보통 나와 너가 만나면 두 사람이 좋을 때는 막 가까워져요. 제가 여기 있고 아내가 여기 있는데 서로 좋으면 가까워집니다. 근데 가까워지다가 어떻게 돼요? 서로 미운 구석이 생기면 멀어지죠. 이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에 두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당사자가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참 연약해서 멀어지면 한도 없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각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원리는 무엇이냐면 제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그 삼각관계의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제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간다. 저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고 제 아내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지겠죠. 근데 저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아내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겠죠. 설사 우리가 멀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의 꼭지점이 되어주시니까 우리를 땡겨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까워지겠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실제에서는 좀 뭐 다른 모습도 있지만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무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나와 너로만 있으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갈라지면 한없이 갈라질 수 있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담이 하와에게 그렇게 극찬을 하고 시까지 프로포즈했던 그 남자가 자기 지키려고 자기 보호하려고 그렇게 극찬했던 아내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없으면 얼마든지 멀어지고 얼마든지 극에 달할 수 있는 것이 사람 관계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주님이 계시다라는 걸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나 다른 분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면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내가 좋을 때는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한없이 멀어지는 것으로 생활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서로 사이에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꼭지점이 되어주십니다.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서로를 대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접을 필요가 있고요.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 예전에 부교육자였을 때 청년들 가르칠 때 이제 연애에 대한 그 강의들을 좀 했는데 이 삼각관계를 꼭 가르칩니다. 처음엔 오해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나 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면은 사실은 그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요. 관계를 다르게 보게 되고 실제로 변화가 생깁니다.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면 문제가 해결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목회자나 그 성도들 사이에 또 목회자 사이에 우리가 모든 진실된 관계를 이루어가고 그것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은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이 있어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왜 서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는가? 성경을 보면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사역하는 진정한 목적을 어느 순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 성도들이 모이고 왜 성도들이 함께 사역을 하는지 그 목적, 진정한 목적을 놓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성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또 가요의 가사를 말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만남입니다. 기적 같은 만남이에요. 60억, 70억 가운데 여기에 모인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한 자리에 한 시대에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라는 데에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의 안쪽으로 또 이 지역을 향한 어떤 바깥쪽으로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든지 우리에겐 모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찾고 그걸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찾지 않으면, 그 목적을 찾았어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더불어 함께 이루어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남을 복되게 여기며 소중히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만남을 원하시죠? 소중한 만남을 가지시려면요,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내가 소중한 만남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심을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만남을 주셨으니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자기 수하에 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갈라지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사절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대사요, 영사요, 외교관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자꾸 망각하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걸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깨트리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무슨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편, 반대편 이런 거 만들어서 과거의 복음에 함께 협력하던 이 여성도들도 어느 순간에 자신들이 왜 모이는지, 왜 함께 만남을 갖고 왜 함께 사역을 하고 왜 교제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서로 경쟁자가 되고 서로가 자기 뜻을, 자기 주장을 펼쳐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원래부터 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 여인들처럼 약한 존재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망각하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누구라도 우리는 사단의 놀이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늘 그것을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두 여인이 이렇게 갈라쓰고 경쟁자가 된 원인은요. 서로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새번역 성경인데요. 우리가 익숙한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답니다. 어떤 소원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쁘신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행하도록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찾고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사역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추구해 나가고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쁘겠지만, 우리도 만족이 있겠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서로서로가 그 만남의 목적과 함께하는 사역의 그 주님의 뜻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앞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서로에게 불평하죠. 원망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때 서로를 보는 눈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협력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 언약의 피로 맺어진 그 영적인 가족,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경쟁자. 네 편, 내 편. 더 나아가면 왼수.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각이 바뀝니다. 우리가 그걸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렇게 보여요.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우리 반주자가 안 왔는데 제가 이 때로는 옆에 있는 걸 못 봐요. 뭐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일전에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새벽에 우리 권사님이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을 해 주셨는데 꽃이 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서 제 아내가 꽃이 되게 아름답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꽃이 있었나? 전혀 못 본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선택적 지각을 한다고 그러죠. 자신이 관심 있는 것만 봐요. 우리 오늘도 그런 거예요. 바로 옆에 지금 우리 반주자가 지금 없는데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저는 그냥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한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보는 것만 내 중심으로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각이 바뀌어버려요. 내 중심으로 보면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왼수로 보여요. 경쟁자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절로 대사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시기하고 경쟁하고 또 그렇게 미워하는 저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본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앞설 때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시각으로 상대를 볼 때 여러분, 사람 마음에 그런 게 있다는 걸요, 사탄이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이니까 뭐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귀신같이 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있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삐짓고 들어와서 그렇게 자꾸 보게 해요. 그러니까 저분이 내 마음에 뭔가 좀 거슬리게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하는 행동이 다 거슬리게 보입니다. 다 미워 보여요. 집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약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단이 삐짓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충성하는 이유도 주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인정받으려는 마음,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를 밟고 상대를 누르고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게 문제죠. 우리가 다 협력자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대사로 또 언약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식구로 가족으로 그렇게 부름받았는데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그런 작동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꾸 보도록 그렇게 우리도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때는 협력자였는데 한때는 힘을 다해서 헌신했던 여인들이었는데 한쪽은 목회자 바울 편대고 한쪽은 그 반대편 돼서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에 의하면 자기 편 따르는 사람은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겠죠. 왼수로 보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사도 바울도 주님 안에 굳건히 서야지 그런 시각을 잃지 않을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주님 안에 굳건히 서야지 그런 시각을 잃지 않을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다른 빌립보 성도들처럼 여전히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가 사이 좋지 않고 심지어 자신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상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꾼된 자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신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4장 3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생명책에 있다라는 걸 확신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고향제일교회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다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온전히 서야 할 성도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하늘 가족으로 모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식한다면 서로 다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이루어 가실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진 다양한 은사와 특성들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걸 살려내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재직들이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다르게 섬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몫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부서가, 우리 전도회가, 우리 목장이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내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러고 더불어 함께 협력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교회 매력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목회자 바울도 3절에서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개역개정입니다. 여기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라는 말은 수주고스라고 하는 이름을 풀어서 놓은 것 같아요. 우리 새번역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나의 진정한 동지요라고 부르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또 다른 직분자인 수주고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서 꼭 붙잡아주기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자기 주장을 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모이는 목적과 사역하는 그 뜻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시각이 바뀌지 않도록 꼭 붙잡으십시다. 우리가 다 주 안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또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함께 세워가고 또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간절히 기도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칭찬듣는 삶,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